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오락부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네. 오늘 장소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장소를 그쵸 역대급이지 않나요? 좋죠.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정도 굉장히 좋죠. 예. 조용하고 상타치? 그쵸 식상타치 식상타치 약간 많이 텐션 올랐어요. 지금 삼겹살도 먹고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또 다들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 네. 그리웠어요. 저희는. 업데이트는 뭐 연속적으로 됐을 테니까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약간 그래서 텐션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좀 기를 모았다고 할까 해서 오늘 한번 그동안 모았던 기를 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팟캐스트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청년 구락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식 의미로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음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 청년 3명에서 모여서 고민, 시사, 인터넷 이슈, 뭐 취업과 회사 생활 등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고 장황하게 이야기했고 짧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다. 저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이슈 되는 거 그렇죠 홀킥 하는 거 네, 잡아다가 그냥 네.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거창하게 한번 목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도 목표가 목표 있어요. 아, 그럼 비전이 있어야죠. 네, 저희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늘 청년들이 보는 세상, 대학, 회사, 문화를 말로 푸는 것. 지금은 세 명이지만 앞으로도 세 명일 것 같지만 여성 패널은 저희가 늘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위의 평범한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희망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망언이죠. 줄여서 이부망천인데 저는 인천 살고요. 망천에 사는 사람이지만 앞에 희를 붙여서 희망을 주는 희망천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천사가 되겠습니다. 멘트가 점점 몇 개 어제. 아니 뭐 원래 하는 건데 뭐요. 아니 근데 딱 이렇게 고정 점점 고정된 틀이 생겨. 뭘 치고 딱 뭘 해서 어떻게 딱 해야 됐다는 게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아. 자 우리 토르님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신체의 토르의 망치 논리를 포함한 사람 토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팟빵 이제 저희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세 명 다 가입돼 있고 저도 이제 닉네임을 토르라고 해놨으니까 만약 청취자분들이 뭐 저랑 소통하고 싶다, 뭐 불만이 있다 이런 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 뭐 어떤 얘기든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에 또 한 분이 인증해달라고. 아 밀크 플레이버님. 네네. 따로 연락 주시면. 아, 근데 혹시 여성분인가요? 여성분이면 적극적으로 제가 적극 추진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부입니다. 아까 우리 희망천님께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이부망천의 앞글자를 따서 이부이고요. 저는 부천에 살아서 이부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는 중간에서 박쥐 같은 존재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존재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팟캐스트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은 늘 궁금해할지 안 할지 모르는 저희 세 남자의 근황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르님 어떻게 한 주가 아니죠? 지금 거의 한 2주? 거의 한 달 됐어요 거의. 그렇죠.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뭐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바빴던 그쵸, 것도 있고 그쵸. 저희가 약간 좀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서 잠깐 휴식기를 좀 가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지내셨나요? 휴식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저는 특별한 근황이 없죠. 아! 플레이스테이션 샀어요. 오! 3, 4 다 샀죠? 네, 3, 4 다 샀습니다. 오, 왜 두 개 다 사요? 3는 제 야구 게임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샀고 4는 갑자기 그냥 꼴려서 그 꼴린다고 아주부터 그렇죠. 갔다가 전자상가 한번 들렸다가 뽐뿌 왔다. 아씨 너 괜찮다고 해가지고 싸게 나왔대요 요즘에. 그래서 얼마냐고 하니까 뭐 얼마래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매물이 많이 없지 않아요? 플스4요? 아니요 플스4는 엄청 많아요. 지금 당장 살 수 있죠. 그럼 지금 대팔레 매물 없는 건 없어요. 아 플스4. 그래요? 프로도 많고 그냥 포도 많고 네, 그냥 뭐 가시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도 많고 그래서 질러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제가 저도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해외 생활도 해보면서 제가 동네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게 집에 드림캐스트라는 세가 게임기랑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1, 2를 항상 최신으로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본 갔다 오시면은 꼭 사오셔가지고 게임 CD를 한 30장씩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사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부의 상징. 네, 부의 상징이 그렇지, 그렇지. 그 애들이 저희 집에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렇지. 그때부터 권력의 맛을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갑질하고 야, 너 씨. 나 니 시켜줄 거야. 니 씨발 오늘 오지 마. 너 새끼야, 너 집 개새끼야, 너 오지 마. 근데 저도 재밌는 게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 게임기 있는 친구들 위주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죠. 그게 그때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이죠. 야, 오늘 가서 게임 해봐도 되냐? 맞아요. 엄마 지금 따지면 차 있는 친구. 그렇지. 어디 가야 되면 야, 진짜 한 번 부탁해. 맞아. 버스 줄 테니까 기름값 줄 테니까 한번 태워줘. 그 게임기가 권력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쌈짓도 한 만 원, 2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1년 넘게 걸려서 샀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제가 제 돈으로 제 유희를 위해서 게임기를 산 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들어와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걸 되게 저는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초중고 등학교 때. 근데 그렇게 가까웠던 제 친구 같던 그 오락기가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사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진짜 묘하죠. 네, 맞아. 제가 그거 사면서 모니터도 큰 걸로 하나 샀거든요. 맞아. TV 모니터 하나 큰 거, 더 큰 거 샀는데 되게 묘했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뭉클한 느낌도 있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이해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다들 그 취준생들 목표 하나씩 있잖아요. 취직하고 컴퓨터랑 플스 사야지. 맞아. 집에서 집에서 눈치 안 보이면서 재밌는 거 취직하면 할 시간이 없죠. 이게 저는 PC 게임보다 비디오 게임을 더 많이 한 세대라서 약간 더 그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 그 전에는 PC로 스팀 게임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플스를 한다는 게 느낌 달랐어요. 약간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엄마한테 막 끙끙 앓으면서 막 시험 100점 맞아 막 엄마한테 뭐 CD 하나 사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막 이제 자력이 되니까 이게 또 있어요. 그때는 거실에만 TV 큰 거 한 대 있어가지고 부모님도 안 계실 때나 아니면 주말 아침에 없을 때 힘들지 맞아. 그때만 잠깐 하고 막 그때 행복했는데 지금은 제 방에 제가 TV를 하나 사서 제가 직접 그 CD도 사고 게임기도 사고 해가지고 저만의 유희를 플레이스테이션을 그렇죠. 즐긴다는 게 좀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TV도 싸기도 하고요. 아, TV도 싸요 요즘에. 중국산 이런 거 사면 20만 원 이하로 사면은 뭐 최상의 품질? 그죠, 싸죠 요즘. 네. 근데 뭐 남자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중에 게임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건전해요. 값싸고 건전하고 진짜 건전해. 무난하죠 뭐. 현질하는 게임만 아니면 그렇죠. 비디오 게임 같은 거는 뭐 그냥 딱 그 플랫폼이랑 CD만 딱 있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게임들은 값어치를 한다 아주 보통 그래서 플레이타임도 꽤 길게 맞아요. 정 PD도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정 PD 노트북에는 절반이 게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인지 잘 진짜 정 PD는 진짜 뭐 하시는 분인지 저희가 오늘도 지금 정 PD 그쵸. 하우스에서 그쵸. 녹음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쵸. 정 스튜디오죠. 네. 정 스튜디오 뭐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뭐 집들이 겸 해가지고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집에 다 있대요. 지금 사실 옆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찔리거든. 다 있대요. 햇밥만 가져오면 된대요. 밥만 없대요. 근데 오니까 뭐 쌈장이 없다. 그럼 밥은 당연히 없다. 젓가락 있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젓가락 없대. 씨발 있는 게 뭐냐? 그럼 물은 있냐 집에? 물이 없다. 정수기는 있는 거냐? 정수기도 없다.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신대요 자기는. 이상한 애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그러니까 범인의 그렇죠. 범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하면 안 돼. 와 씨, 나 3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물 24개 샀는데 다 먹어가지고 사거든. 그 2리터 2리터짜리. 희망천님 집에는 이렇게. 네. 네. 아니, 일반적인 자취생들은 네. 다 있어요. 저 여자친구분도 자취하시니까 네. 가보면 항상 물은 사놓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물을 안 먹는 사람 있구나. 늘 커피만 빨고 사니까 늘. 아 근데 커피를 집에서 먹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탈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그냥 나와서 항상 그 저한테 아까 그러더라고. 아 물 끓여줄까요? 이러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 거죠. 커피도 있네요. 늘 물을 왜 물을 안 마시지? 오래 살려면 물 좀 마셔야 된다 정 PD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 희망천님은 한 주간 한 달? 한 달이라 합시다.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저는 뭐 바빴죠. 진짜 바빴죠. 네, 하반기 공채 시작돼가지고 열심히 자소서 쓰고. 제일 바쁜 사람. 네, 밤 새워가면서 밤 새울진 않아요. 보통 막 한창 쓸 때는 막 3시, 4시에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근데 한창 그럴 때죠. 근데 한 20개 정도 썼는데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20개 쓴 것 같은데 아 그만큼 또 더 써야 된다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희망천님이 최초에 이제 올해 초에 취준할 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 놓고 자기 시간도 즐기면서 책도 보고 그래야지 하는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자기 궤도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도끼 품고 내가 진짜 어떻게든 대기업 가겠다 막 저는 그런 열정은 없고 그냥 자소서 쓰고 인적성 좀 준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니까 뭐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거는 이제 인턴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스토리 라인의 구성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아주 쓸 거리가 많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인턴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인턴들이 했던 거 이렇게 뭐 했나 쭉 보고 찔러봐요. 저희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이렇게 저번에는 한번 제가 관심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업계 가가지고 그 저희 차장님한테 차장님 커피 한잔 하십니까? 그래서 뭐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저 여기 쓰는데 이 직무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거 같냐. 그래서 그분도 이제 회사 일이라는 게 사실 자기 하는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아, 딱 보더니 근데 다르긴 하더라. 아 이거 우린 아니고 저기 몇 층에서 하는 일인데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 제가 이렇게 디스크리션이라고 그러죠. 직무 소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맞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식에서 제가 이제 잘 듣고 자소서를 잘 썼죠. 확실히 소스가 직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는 소스랑 현직자의 네. 소스가 제일 확실하죠.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회사 분위기가 이 회사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거든 분위기가. 그래서 아 그래요? 인턴들에게 어디 되면은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저도 내부 채용의 기회가 네. 현저히 적은 회사니까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부담 없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일반적인 한국 기업의 인턴이었으면 이런 거부터죠. 그렇죠. 회사에서 감히 자소서를 써. 저도 저희 막 저 회사에서 막 자소서 쓰고 하루 종일 쓰진 않는데 눈치 보면서 마감이다 빨리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망천님 때문에 저도 오해 당했어요. 아, 회사에서 뭐 첨삭하냐고. 첨삭해 주다가 저한테 이제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켜놓고 담배 피러 나갔어. 아, 걸린 거야. 옆에서 와가지고. 야, 니 뭐 전화 상담했었냐? 뭐 그러고 니 근데 왜 여태까지 이랬는데 왜 신입으로 가? 이렇게 보면 니 뭐 제조업 아는 거 있어? 이시절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웠어. 만약에 우리 토르님 부사수로 온 어떤 인턴이 네. 수업 시간이 아니죠. 이제 그치, 회사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 자소서를 쓰고 있다. 네. 그럼 우리 반꼰대 토르님 반꼰대지만 이해해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좀.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만약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온 친구다. 그러면 그렇게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채용형 인턴이면은 그 회사에 애초에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안 하고. 그죠. 그 회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아 여기는 진짜 노답이다.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사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래퍼 체크가 들어가서. 맞아. 여기 너무 좁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또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열심히 해야죠. 어쨌든 뭐 열심히 하세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네요. 들릴 것 같아요. 네, 저희 팟캐스트 내에서도 자축 팟캐스트 네. 한번. 네, 좋죠. 확실히 자소서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쓰다 보니까 본인이 왜? 알더라고 이제 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를. 굳이 안 잡아줘도 이렇게 또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 짚어주면은 그럼 완벽하게 수정해봐요. 그 전에는 그 답이 안 났거든요. 저희가 또 까기 전문이었잖아요. 그쵸. 우리 둘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희망천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분들을 저희 청년구락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야, 이분님 저는 나, 이제 아직 근데 머리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저는 머리 아니에요? 아직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제 저는 아직 취업 예정자이기도 하고 또 아직 학부생이죠. 그렇죠, 아직 학생이죠. 신분 자체는 슬프게도 개강을 하게 되어서 아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죠 지금. 너무 네. 힘들어요. 이게 학교를 거의 혼자 아니 그냥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는데 혼자 다닐 때죠 그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 PD랑 이제 종종 연락을 하는데 모든 일상생활을 다 혼자 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 약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과에서 막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혼자 다녀보니까 또 그거 나름 또 되게 굉장한 좋아요? 엄청 편하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고 그냥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 팟캐스트를 가끔 물어봐요. 종종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제 녹음하러 간다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녹음해 뭐 이렇게 하고 뭐 나왔어 무슨 얘기 나왔어 이러면은 사실 언급을 잘 안 해요. 언급하기 어려워요. 네, 언급을 잘 안 해요. 이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툭툭 끊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고 이게 한번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에피소드에서 무슨 얘기들 했더라 이렇게 하고 쭉 한번 리와인드 하고 나면은 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생각했는 게 우리 지난주 AV 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난주 맞나? 저번에 녹음할 지난주 저번. 저번에 녹음할 그죠. 저도 집에 가서 생각한 게 이거는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또 그 뒤로 AV 산업에 AV 산업에 대해서 뭔가 또 그 방송을 들은 게 있는데 아 이게 좀 AV 산업 자체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소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플러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우리가. 아 맞아. 저희 그냥 뭐 진짜 그날 거의 저희 거기서 했죠. 국다에서 거의 셋 다 빨가벗고 거의 공연이었죠 저희 막 거의 환이었어요. 환이. 똥꼬쇼. 눈물 똥꼬쇼였는데. 근데 그거는 어차피 모든 거에는 명과 암이 있는 거니까 저희도 그냥 마냥 밝기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리벤지 프로모에 대해서 한번 언급도 해봤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건 틀린 거고 잘못된 건데. 그 AV 산업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AV 산업 문제 있죠, 당연히. 문제 있죠. 그 산업 자체가 그 사회에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에 내가 대해서. 보는 AV가 이게 진짜 동의를 얻고서 만든 AV인지. 그러니까 막 그런 경계에 있다는 거죠, AV가. 매사의 모든 일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저희가 먹는 커피도 뭐 공정거래인지 불공정거래인지 모르고 만든 콜롬비아에서 우리 산초가 맞아.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채찍질 맞으면서 커피 꼭 캔 건지도 몰라요. 그쵸. 근데 진짜 명함이 항상 다 있으니까 그런 커피 해가지고 정 PD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쵸 스타벅스 가가지고 또 향유하고 그쵸. 커피 마시고 집에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죠. 쓰레기 하나도 안 쓰고 뭘 알겠어요. 그냥 자는 거죠 또. 그쵸. 자빠 잤다가 일어났다가 그 하지만 또 집엔 또 물이 없죠 또. 그렇죠. 물 왜 없는 거야. 진짜 물이 없는 집은 네. 여튼 그 AV 편은 저희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네들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 근데 별 내용 없었어요. 저희끼리 한 건.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여자라면 이 방송 자체를 잘 안 듣는다. 맞아요. 여자라면은 청년 브라쿠가 제가 봤을 때는 파일럿 딱 1화 2화 듣고 걸렀어. 1화 2화 맞아. 듣고 걸렀어. 우리 방송은 여성들의 취향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또 페미 그 흐름이 약간 달라졌더라고. 반페미가. 네, 반페미가 약간 대세다가 탈페미 선언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봐봐. 내면화 여기 내 걸. 내면화 이거. 내면화 씨발. 죽은 메가 좀 그만. 메갈 프레임? 여튼 저희는 한 달간 이제 방송을 못했던 한 달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달간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늘 열심히 화이팅하는 그런 인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저희 첫 번째 코너 우리 오랜만에 희망촌님께서 한번 파이팅 넘치게. 요절복통 지구촌 소식 요지경 뉴스. 반갑습니다. 네. 요지경 뉴스 어떤 코너죠? 네, 요지경 뉴스는 패널들이 마음대로 골라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아무거나죠. 아무거나죠. 저희 네. 방송의 흐름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아무거나. 사실 네, 저희 랜덤 사전. 네. 랜덤 론.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뒤도 없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가끔 중요한 거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시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근데 있고. 그것도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한 번만 그냥 냄새만 맡고 가는 거니까요. 아, 근데 저번에 한번 맥을 한번 뜨겁게 한번 했잖아 저희. 아 그쵸. 근데 그거 정 PD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아직 편집도 안 했어 그거. 이래요? 정 PD 물이나 좀 이제는 젓가락이 없어. 자, 우리 희망처님 첫 번째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전 오월드 퓨마 탈출 사건, 동물원 폐지 여론을 일으켜. 네. 아마 이게 이거는 시의성. 네, 이거 시의성 있고 아마 그렇죠. 근데 업데이트 될 때는 아마 12월 막 이때 아니야? 내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런 일 있었지 올해 이럴 수 있어. 이거 못 나갈 것 같으면 내년 9월 22일. 네, 뭐 좋고요. 일할 거죠? 네, 제가 정리한 소식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사살되고 사체 사진과 소식이 퍼지면서 동물원 폐지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8년 9월 18일 17시경 대전광역시 중국 대전 오월드에서 암컷 퓨마 뽀롱이가 탈출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변 거주자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18시 50분경에 포획되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21시 44분경 퓨마가 사살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살이 아닌 생포로 결정하고 마취총을 쏘기는 하였으나 마취가 풀리기 전에 생포하지 못했습니다. 퓨마가 계속 도망가는 바람에 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사살했다고 대전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이후 사체를 박제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는 오보고요. 퓨마의 사체 사진이 공개되고 생전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 이 소식 다 들으셨죠? 소식은 네네네. 다 소식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브리핑하자면 그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야산을 돌아다니다가 최초에는 그 포획하려고 생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사살 죽인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우파 막파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토르님? 이거는 일단 이 객관적인 보도 내용을 제외하고 반응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반응들을 되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들 이제 퓨마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추모? 근데 솔직히 저는 웃으면 뭐 이것도 웃는다고 불편해하실 분 계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시겠지만 강아지 키우는 사람을 애견인으로서 동물을 저도 좋아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사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왜 굳이 추모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쏟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꺼리가 생긴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게 사살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거기 현장의 분들이 그렇죠,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또 우리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지만 되게 이기적인 종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사살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살한 거는 그런데 그래서 더 슬픈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미안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약간 이 기사를 보고 아 역시 한국이다라고 느낀 게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그거를 보고, 아, 역시 또 한국인의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내비근성? 막 이렇게 불처럼 달려들어서. 예. 네. 불나방처럼. 그렇죠. 막 또 막 동물원 까고 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하자마자 그날 청원. 그러니까 청원. 보나마나 또 청원 개판이었을 거야. 뭐 동물원 없애주세요. 뭐 퓨마 없애주세요. 한국 퓨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별의별 청원이 다 나왔을 텐데, 이거 보고 딱 느꼈어요. 아, 그냥 늘 이런 식이구나. 뭔가 사건이 터지면 없애자. 근데 뭐 무관심한 것보단 나아요. 뭐라고요? 없애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뭐 동물원을 어떻게 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할 말 진짜 많잖아요. 저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팟캐스트도 저희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거기 있다는 게 결국 동물원 관리 문제. 일단 저희가 대전 5월드 가보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5월드가 어떤 곳인지, 네, 그 현지 저희가, 네, 그렇죠. 네, 현지, 네, 우리 방송에 참여하셨던, 그렇죠, 해리포터인데. 네, 우리 전화 인터뷰를 또, 네, 해리포터 전화 연결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대전 5월드가 어떤 곳인지, 네,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네. 네. 그리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우리 해리포터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우리 또 대전의 딸. 네, 충남의 아니, 딸. 그렇죠. 충남의 딸, 네, 우리 해리포터님. 아, 과찬이십니다. 아, 네, 충남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딸. 아, 안정보다 더 좋은. 어, 그분 요즘 언급. 자, 우리 해리포터님, 저희가 대전 5월드에서, 네, 일어난 그 뽀롱이 퓨마 사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세 명의, 네, MC가 대전 5월드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아,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됐어,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이거 편집하고요. 야, 다시 대전 5월드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제가 최근에 5월드를 최근에까지 다녀왔는데요. 아, 네네. 저는 사실 5월드가 저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다녀오고 이렇게 뭐 소풍도 다녀오는 대전의 곳이라. 대전의 랜드마크 같은 곳인가? 인천의 인천대공원 같은 곳이구나. 네, 약간 서울대공원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람들이 들어는 봤지만 잘 대전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곳. 아,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인천의 인천대공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해리포터님께서, 네, 뽀롱이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뽀롱이랑 식사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귀여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좋아해서요. 그 질문 있어요, 해리포터님. 네. 그 5월도 가보셨다고 했는데, 그 뭐, 네네, 서울에 있는 뭐 동물원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네네, 동물원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건 이제 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현황이 어떤지 대충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서울대공원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있는 동물원을. 아, 그래요? 근데 거기가, 제가 서울대공원을 봤을 때 거기가 그렇게 이제 관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막 좀 거대한 새들이 철장을 뚫고 나온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이게 여기가 정말 사육사가 있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5월드는 되게 체계적이고 나름 좀 잘 관리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뭐 크기야 비할 바가 없지만, 오히려 이제 5월드는 좀 작은 편이라. 네네. 근데 거기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5월드가 관리나 이런, 네, 동물들의 건강 상태, 그냥 관객의 눈으로 봤을 때, 네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죠. 제가 뭐,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작은 감은 없잖아 있어요. 다른 동물원들보다. 그렇죠. 왜냐면 이 5월드가, 5월드 자체도 있고 옆에 좀 조그만 놀이공원을 또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라서. 그래서 동물 자체에 엄청 막 큰 넓이를 주고 제공하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도 관리 자체는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형 케이지나 이런 건 없지만 동물들에 있어서 건강관리나 위생관리, 네, 이런 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이걸,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공원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 근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동물농장이나 이런 프로에서 나온 원주에 있는 한 그 동물원에서 네네.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는 뭐 호랑이나 여타 다른 동물들이 뭐 야이오거나 병에 걸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근데 5월드는 관객도 그냥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예전만큼이 아니겠지만 네네. 대전으로 뭐 데이트를 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무조건 월드를 한 번씩 다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 현지 현지인들은 잘 안 가지만 외부인도 오면 네, 그렇죠. 이제 현지 저희 대전 사람들은 이제 어린 애들이 소풍을 많이 글로 가고 공식코스는 저도 잘 안 가게 되고 좀 멀어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가본 적 있어요? 월드? 없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 아쉽네요. 아. 오, 자. 남자친구랑 꼭 한번 네, 대전 5월드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왜 안 가셨나요, 우리 포터님은? 그러니까 5월드 좀 대전에서 조금 먼 쪽에 있습니다. 아, 외곽에 있나? 아, 외곽에 있나? 대전도 광역시니까 크죠. 네, 꽤 좀 가기가 조금 멀어서 예, 선뜻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해포터님 갑자기 전화드렸는데 어우 네. 되게 많이 대답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네 언제든 이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졸라 시작 프로 같다. 전문가 전화 인터뷰하고 고모나 고마워.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제 팟캐스트가 처음으로 실제 이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하는 그쵸, 이런 그쵸. 현장 그렇죠 현장 인터뷰 리얼타임 예 역사적인 지금 순간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록 저희가 아는 사람이지 그래도 그래도 5월도를 최근에 갔다 왔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뽀로기와 유대관계도 있다고 하니까요. 야, 이거 청취자 우롱 방송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저희 인터뷰 그래서 5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저희 기사로 돌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이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일단 망찬님이랑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해봤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 동물원이 제대로 관리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현지 분한테 인터뷰를 한번 물어본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막상 그니까요. 네, 그렇죠. 저도 네. 약간 낙후됐을 줄 알았어요. 최근에 좀... 혹시 동물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최근에 가봤어요. 저는 최근에 아차산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가운데 있으니까 네. 갔거든요. 그리고 무료예요 어린이대공원.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동물 분변 냄새는 좀 많이 나는 편인데 거의 공립이거든요. 공립 맞을 거예요 아마. 공립인 건가 아니면 유경공원에서 하여튼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관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물론 뭐 뭐냐 우리 해리포터님이 되게 너프한 이게 그냥 넓은 관점으로 봐가지고 아니 너무 이제 부드러운 관점으로 봐서 동물원이 제대로 관리된다고 말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큰 틀에서 벗어나진 동물원 아닐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라고 판단은 되네요. 근데 동물원이라는 게 관리의 측면도 있지만 그 시설의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설을 더 솔직히 우리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동물원을 만들었어 그럼 관리하기 쉽지. 우리 집 그렇죠. 우리 집 조그만데 뭐 그 관리하기 뭐 어렵겠어. 근데 시설이 사실 동물원이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요즘에는 이런 동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시동물이라 뭐라 해야 되지? 동물, 토이즈 그게 아니라 동물들이 생활하는 걸 보여준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파리 같은 네, 거요? 최대한 네 이제 아 실제 그 친구들이 네, 최대한 그런 환경과 정말 흡사하게 네, 만든 흡사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분명히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동물원을 폐지하자 이렇게보다는 네, 동물원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사실 우리가 동물원이 아니면 야생동물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책에서만 보죠.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애들일 때 동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교육 유아정서 발달에는 네. 동물이나 공룡 네. 뭐 이런 게 제일 좋죠. 뭐 그렇다고 동물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물을 가둬놓고 키울 거면은 걔네들이 행복하게 야생만큼은 못하더라도 야생이 맞아요. 생각이 안 남게끔. 이거 답은 되게 편해요. 이거는 논쟁할 건 없고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고 그 정답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동물은 폐지하자 이게 아니라 동물은 폐지 그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동물원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네. 실제로 우리 또 그 장하나 의원 전 의원인가요? 네네. 네. 동물원법 발효해가지고 이제 법이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지켜지진 네, 않죠. 지켜진 것도 그렇지만 이게 반쪽짜리 법이라 그 법안에 네. 조금 내용을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네.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한 번 읽어봤어요. 불편하네요, 진짜. 장하나 의원이 그 법을 예? 방송 오랜만에 네. 했는데 감 이러셨어요? 발의했다는 우리 거,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발의했다고, 돼요. 발의했다는 거 아는 거 발의했다는 것과 반쪽짜리 법이 됐다는 정도만 알면 그렇죠. 저희 질문합니다. 저희 수준에서 다음 거 아닐까? 네, 제가 이 정도만 해도 시사에 밝은 거죠. 감은 잃었네. 내가 감을 잃었어. 아니, 최근에 근데 동물원의 기능이 더 대두되는 게 환경 파괴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개체 수를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데는 동물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그 전에는 외부에 있는 동물을 잡아와서 우리가 봤다면은 아, 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잡아와서 생식을 키워줘야지만 보호가 가능하고 개체가 유지 가능하다. 그런 조금 논의죠. 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물원은 그 밖에 있는 동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쿠아리움 이런 것도 사실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아쿠아리움 그렇죠. 거대 수족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고기나 물에 사는 포유류 동물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해줘야 되냐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랍스터를 그냥 죽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야 된대요 머리를. 왜요? 그게 인권적이라고요. 아니 인권이 아니고 어권이야? 동물권. 물고 그 랍스터에 대한 동물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랍스터의 머리 망치를 때려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뚝배기 깬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거를 그냥 대부분의 나라에 살아있는 거를 찡게 넣어서 바로 익혀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그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걔는 바다가 없으니까 스위스는 잡아오게 되면은 머리에다 망치를 때려야 된대요. 아 인딱 간까 간상 기절시킨 다음에 근데 그게 만약 이거야. 어차피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인간의 관점을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그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부정하는 순간 그럼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나 혼자 살면 돼. 그래서 제가 이게 공유도 했지만 그 동물원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더라고요. 동물원이 동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점수를 네네. 매겨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나 네네. 그리고 어떤 체계 그리고 어떤 법의 이게 실행이나 이런 게 지켜준다면 어쨌든 종의 가장 강력한 종으로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줄이면서. 네. 그렇죠.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죠. 우리가 고기 먹는 것도 사실. 그렇죠. 고기 먹으면 어떤 돼지도 네. 죽어요. 네. 우리 오늘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삼겹살 오징어 먹었잖아요. 오징어 그렇죠. 먹었죠. 어떤 돼지는 또 슬프게 죽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별 수 없죠. 근데 그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막 왈가왈부 네. 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맞아. 시작해야 돼. 모든 대화나 모든 논쟁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측면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우리가 우리 네. 메갈님도 아니 그렇다고 이상주의를 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주의에서 사실 그런 현실의 노선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상주의가 그러니까 극에서 중간이 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상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동물 아예 채식하자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비난할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루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우리 희망찬님과 또 토르님께서 열심히 대책점에 서서 씨발 좋아요. 내가 씨발 이런 거 좋아. 근데 제가 토리는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존나 욕하면서 그렇죠. 뒤에서 진짜 다 따라해요. 밖으로는 팸인데 속으로는 너무 도시네. 뼛속까지. 뼛속까지 씨발 완전 개 맞춰야. 예, 네, 성골이라는 맞춰 중에 맞춰요, 맞춰. 성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시점이 있는 기사를 이야기하는 새 한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희망촌님께서 뽑아오신 기사인데 저희가 좀 이번에는 논의할 이야기가 많았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깊진 않고 딱 적당한. 네, 네. 제가 갑자기 사람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훅 들어갔다가 제가 까였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저희 토르님께서 또. 네, 기사 자체는 우리 이제 망천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새롭게 준비한 코너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구락부스러운 기사. 네. 라고 할 수 있는 기사죠. 뉴스죠. 네. 대한, 이게 진짜 뉴스예요. 대한 뉴스. 자, 두 번째 기사 우리 토르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과거의 오늘에 나온 기사를 읽고 오늘의 시대상과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우리 망천님께서 가져온 뉴스. 동아일보 1977년 9월 22일 기사입니다. 네, 오늘이 9월 22일.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녹음 시점으로 9월 22일이라서 이 날짜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3명 또 체력장 절명 문교부에선 계속 실시하도록 이런 제목입니다. 절명 딱 절명 절명 그리고 문교부 와 문교부 정말 오랜만이다. 네. 1977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맞아요. 되게 웃긴 게 이거 그렇죠. 제가 77년 뉴스를 보는데 박근혜 사진이 있더라고요. 탁구 치면서 무슨 뭐 아 젊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아 맞아요. 맞아. 네, 일단은 본론 본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체력장 검사를 위해 오래 달리기를 하던 학생들이 졸도록 숨지는 너무 오랜만에 읽으니까 전에 자, 처음부터 할게요. 네. 체력장 검사를 위해 오래 달리기를 하던 학생들이 졸도록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부산과 1위, 충북에서도 한 명씩 숨졌으며 전주에서는 여고생 16명이 한꺼번에 졸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여기서 1위는 지금의 익산입니다. 네. 네. 그 내용이 그 어체가 과거의 기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9일, 뭐 77년 기준이겠죠? 네. 부산 대동고교 운동장에서 체력장 연습을 하던 이 학교 1학년 1반 백군이 200m 운동장을 5바퀴 돌아 만점인 3분 40초보다 3초나 빠르게 들어오자마자 졸도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자, 그리고 다 이제 각각의 사건들 다 개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1위 전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지역이에요. 21일 오후 3시 10분경 1위 남성고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받았던 남성 중 3학년 3반 최군이 졸도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그리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네. 여기에는 그냥 실명이 다 나왔어요. 네. 저 이것도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청주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문이면 문희중학교 3학년 정군 아 정 이게 뭘까요? 몰라요. 그냥 이 군이요. 이 군. 알겠습니다. 네. 이 군은 이 운동장에서 체력장 연습을 다 쓰러져. 이건 좀 다 하고 쓰러져. 다 하고 쓰러져. 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사건을 다 하나씩 네. 읽어드렸어요. 네. 뭐 내용은 체력장 중에 숨진 거고. 네. 근데 공통적으로 되게 불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부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같은 재단 산하 국민학교에 근무하는 백군의 아버지 백모 씨에게 백씨와 협의하고 경찰이나 시교위에 알려지도 않고 시체를 화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낯설지 않죠? 그쵸. 이거 지금 77년인데 군대야? 군대야? 2017년이나 해도 그리고 아까 전 그 1위에서 그 발생했던 사건들 그 세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별 내용이 없네요. 네. 읽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읽어주세요. 맨 마지막 거 읽어드릴게요. 네. 자, 정군은 뭐, 한편 그렇죠. 한편 말고 아까 그 청주에서 일어났던 네. 걸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모 씨는 이날 쉬는 시간을 틈타 다음 시간에 있을 100m 달리기 체력장 검사에 대비 연습 중 쓰러져 숨졌는데 학교 측은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단순한 사고로 취급 도교위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도교위는 도립 교육위원회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편 문교부는 21일 오후 소집된 학교 보건위원회에서 최근 잇따른 사고를 빚고 있는 현 체력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달리기 기준은 현재의 수준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므로 체력장을 현재대로 계속 키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죠.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저희 때랑 많이 다르죠. 이거 이 부분은 맞추려면은 체력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청원 올라가고. 네. 그렇죠.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체력 우리도 학창 시절에 체력 검사 했잖아요. 그렇죠. 체력장 했죠. 저희도 옛날에 다 체력장, 뭐 체력장 선생님들이 옛날 얘기 해주면서 체력장 하다가 그게 뭐 성적에 반영돼서 뭐 죽는 사고가 있었다 했는데 그걸 얘기로 듣다가 기사로 읽으니까 또 이게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도 체력장을 하는데 오래 달리기는 안 하더라고요. 오래 달리기는 근데 이번 이제 여름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올 여름 같은 때 오래 달리겠으면 정말 고문이죠. 절명을 한두 명 한 게 아닐 거야. 이건 진짜 건강한 남성도 뛰면은 그렇죠. 근데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08년도에 또 이런 사망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체력장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얼핏 찾아봤을 때 뭐 오래 달리기 하다가 사망한 초등학생인가? 네,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힘들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쵸? 학생들도 알아서 사려요. 안 해요. 안 해요. 애들 안 하죠. 얘들아 제발 좀 뛸래? 걷죠 다. 체육이란 활동을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세 분도 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체육보다는 자습을 많이 하던 세대 아닌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토림도 그렇고 고3 때는? 저도 그렇고 저는 고2 때만 하더라도 체육 시간에 그냥 체육 선생님이 나오셔서 저희 체육 선생님 갓바라 불렀거든요. 몸이 엄청 좋으셔가지고 야 갓바 왔다 그러면 이제 공 3개를 던져줘요. 농구공 하나, 축구공 하나, 피구공 하나. 남고는 다 똑같죠. 네, 이렇게 3개 던져주고 저희 갓바는 들어가요. 그럼 이제 저희는 막 그냥 개처럼 막 공 가지고 뛰고 놀았는데 나 오히려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는 다 수업했는데. 아 그래요? 우린 다 운동했어요. 약간 중학교 때는 뭔가 체육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배구 토스도 배우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는 아예 체육 교육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저희는 고3 때까지 체육 했긴 했었어요. 저희. 그래요? 저희는 저는 중고등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열일하셨어요. 다 가르쳐주고 다 진도 빼서 이번 뭐 중간고사 때까지는 뭐 배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체육은 되게 체계적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거 배우던데요. 요즘 아마 과목명도 체육이 아니라 뭐 스포츠 이런 걸. 예예. 생스인가? 생스라 그래. 생활과 스포츠인가? 생스? 네. 생스. 생스 파트너. 섹스 파트너.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네, 왜요? 그래서.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니! 내가 생수 사왔잖아. 그렇죠. 아, 어필하려고? 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튼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네. 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걸 줄여서 생수. 네, 생수. 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생활 스포츠. 네, 생활과 스포츠. 근데 그것도 생활 스포츠. 지금 들으셨어요? 우리 반 래퍼처럼 그렇게 하고 뭔가 지나갔는데 내 반 친구는 못 들었어요? 생수 파트너. 못 들었는데 그것도 생활 스포츠. 그렇죠. 왜? 아니 그거 너잖아. 아니 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 경쟁을 하지. 아니 경쟁을 하지. 많이 있다. 생활 체육. 스포츠는 진짜 게임이잖아. 뭘 게임. 껴요? 뭘 껴요? 그 깨는 거 아니고 먹는 거예요. 내 와 진짜 왜? 아니 무슨 이런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 왜? 내가 먼저 했구나. 맞아. 생수 먼저 말했잖아요. 저희는 아무 의도가 없었다는 그래, 거. 요즘에 중고등학생도 다 한대요. 갑자기 거기로 넘어가? 잠깐만. 갑자기 글로 넘어가? 뭐예요? 생수. 생활 스포츠. 생활 스포츠. 스포츠 활동 중에 그 또 생활, 진짜 생활에 밀접한 거. 아 맞죠. 그래서 요즘에 다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뭘요? 사고 어떻게 쓰고. 아 생수. 아, 생수 다 가르치죠. 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그건 알아야 돼. 알아야죠. 중요해요. 알지만 못하는 사람들. 헛배움. 아니 내가 아 이따 따로 얘기해요. 어? 뭐 있었어요? 아니 없지. 늘 저희는 희망천님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로 잠깐 돌아올까요? 너무 갔네요. 자 기사로 돌아옵시다. 우리 기사로 돌아왔는데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쳤었던 데가 있어요. 운동장을 다섯 번 우리 부산에서 일어났던 백모모군의 사건인데요. 운동장을 다섯 바퀴 돌아 만점인 3분 40초보다 3초나 빠르게 들어오자마자의 밑줄을 쳤는데 만점. 이때 이게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됐다는 저도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한번 여기 MC분들께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도 이제 체력장을 봤던 세대로서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대학교 입시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절명을 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을까요? 하죠. 우리 토르님은 한다는 주의? 저는 하죠. 저도 할 것 같아요. 이건 다 하죠. 네. 희망천님도? 여기가 저희 동네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동네니까 그 체육 보면 체육 같은 과목은 필기 시험보다 실기 시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 실기를 과외해주는 그게 있어서 주말 체육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뭐 두 시간씩 운동하는 건데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근데 그걸 대기 타야지 할 수 있어요. 와. 그건 저희 동네 많았어요. 뭘 가르쳐요? 그 실기 하는 거. 와, 앞구르기 뒷구르기. 만약에 배구 토스 하는 거 뭐 80개 만점이다. 그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와. 돈 잘 벌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거를 했었어요. 그치, 그쪽은 교육열이 강한. 네, 저희는 저도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항상 선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내신이 강화될수록 또 이런 게 중요하죠. 네. 내신을 왜 중요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교육 얘기를.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다들 군대를 전역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뛰어보면 알잖아요. 본인 몸 상태를 알아요. 맞아요. 뛰어보면 아는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되나? 근데 이때 40년 전이에요. 이거 그때 말이 안 돼요. 그때 시대 맥락을 이해하면은 뭔가 그 시대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 다 좋아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그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영양이 떨어지잖아요. 영양 상태는 떨어지는데 기초 체력은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운동회 때 50m 달리기 해가지고 1, 2, 3등 여기 돼지 도장 찍었듯이 맞아요. 1, 2, 3등 네. 해가지고 찍어주잖아요. 그거 1등 하려고 졸라 뛰잖아요. 체력장은 안 찔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성적에 대한 그 욕심도 있고 과시욕심. 그때니까 할 수 있었던 네. 내용이에요. 그죠, 맞아요. 지금 같으면 난리 네. 나요. 그리고 이 문교부의 반응도 진짜 골때리잖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현상이 지금 문제 없어. 아니 누가 봐도 뛰다 죽은 건데 문제 없다. 이거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와 여기서 진짜 40년의 시대 차이가 딱 느껴져.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강력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저라도 문제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어. 왜냐면 그때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비율 자체가 너무 적어서 만약에 지금도 체육 시간에 아니면 여타 활동하다 죽은 학생들을 합치고 그 과거랑 비교하면은 비율은 지금이 훨씬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애들 보면은 좀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외부 활동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너무 안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아서 살을 맞대고 뭔가 하는 운동 그런 활동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자들은 그런 거 하면 살을 뭐만 하면은 너무 좋아해. 생활 스포츠 하고 싶어요. 생활 스포츠는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튼 저희 우리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 체력장을 만약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체력장을 다시 부활한다면 많은 반대 여론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다시 부스트업 되겠죠. 다시. 우리 희망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평가를 대학 그러니까 다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절대 안 네. 돼요. 그건. 근데 진짜 그거는 문제 있죠. 그거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체력이라는 게 타고난 것도 있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타고나게 그 제한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만약에 다쳤어 만약 그럼 조진 거잖아. 공부를 잘하는데 다쳐서 그날 체육장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쵸. 그럼 조진 거지.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거 운동이란 건 불확정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요지경 뉴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다 보신 우리 토르님 네. 어떠셨나요? 이거 과거 뉴스는 별로 재미없네요. 저희가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대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아주 어려요. 네. 이 이야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과거 뉴스가 재밌는 소식들이 많거든요. 재밌는 그쵸, 재밌는 소식을 거를 가져왔으면 네, 모르겠는데 찾아봅시다. 우리 꼭 이게 파일럿 같은 거니까. 네, 근데 소재는 되게 네, 저는 좋다고 저도 옛날 뉴스 재밌는 것도 졸라 많아요. 어,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맞아요.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은 많더라고요. 네, 황당한 사건 많은데 그걸 이제 찾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시도는 네, 좋았다. 네. 나이스 트라이. 굿. 땡큐. 자, 우리 생수를 좋아하시는 우리 희망천님 어떠셨나요? 네? 네? 생수하고 싶죠. 아, 그 하지 맙시다. 왜? 하고 싶잖아. 생활 스포츠, 스포츠 좋죠. 네. 생활 스포츠 또 배드민턴도 하시고. 아, 저 몇 년 안에 하실 것 같아요? 저 생수 네? 엄청 좋아합니다. 상호 몇 년 안에 할 것 같아요? 저 취직하면 할 것 같아요. 오, 누구나? 아니,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 친다. 왜? 그거 말고 생활 스포츠. 배드민턴 친다. 본인 하고 싶은 거. 네? 저 라클라이밍 하고 싶어요. 참 요즘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필라테스? 네. 아, 저 바빠가지고 못해요. 라클라이밍 여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여자가 없어서. 자, 여튼 우리 어떻게 보셨나요, 희망천님? 뭐, 아 이거 기사에 대해서. 네네. 아, 저 자꾸 거기 생각나는 거예요. 섹스가 많아가지고. 아, 머릿속에 마구니가 많이 있어서. 아, 네. 기사 두 개 다 제가 준비했는데. 네. 우리 또.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머릿속에 지금 섹스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다음 소식도 또 생활 스포츠 대안되고. 네, 근데 저는 이번 뉴스가 시도도 좋았고, 네, 또 시의점도 많았던 뉴스라고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 찬 새 한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두 번째 코너 오프닝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청춘들의 SNS 이야기 대숙 견문록. 네, 대숙 견문록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각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사연 올리는 페이지 및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블라인드까지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여러가지 요즘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번째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이고 임팩트가 강하며 매우 자극적인 소재를 하나 준비를 했죠. 제가 준비했죠 또. 네, 그렇죠. 우리 희망천님께서 그동안 에너지를 많이 모아놓으셨다가 네, 아주 오늘 다 뿜뿜 하고 계시는 걸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19가로. 네, 이거 블라인드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최근에 블라인드 가입했거든요. 네. 자, 19가로. 제가 속이 좁은 건지 판단 좀 부탁드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정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중에 여자친구가 제 전 여자친구와의 속궁합과 본인과의 속궁합을 비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어요. 난 전 여자친구들과는 내가 좋아서 관계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에이. 나는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저도 같은 질문 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저도 네, 같은 질문 했는데 전 남친과 속궁합이 어땠냐 자기야, 나랑 비교하면 다른 건 없는데 다양한 체위로 관계를 난 전 남친이랑 맺었었고 이렇게 직설적인 멘트를 해가며 관계를 가졌던 것을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상상이 가면서 짜증이 솟구치는데 제가 속이 밴댕이 그지 소갈딱지라서 짜증이 나는 건가요? 이게 왜 이리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그 전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연애 초반에 많이 힘들었던 게 쌓였던 건지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라고 블라인드에 올려주셨네요. 할 말 많으시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토르님이 할 말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뭐 충분하다 이런 느낌? 또 저 의미심장한 저 광대 올라간 미소. 우리 토르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 밴댕이 소갈딱지인가요? 남자요? 네. 병신이죠. 이건 어떤 부분에서 병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활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어? 이게 지금 남자친구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자친구 물어봐서 자기도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술술 나온 거죠. 근데 약간 여자친구도 에너지파 모았나 보다. 여자친구는 원래 그런 거에 있어서 프리한 사람 같고 그런 거에서 약간 부끄러움이나 그런 거 없고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남자친구는 일반적인 그냥 남자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뭐 물어보 사이즈가 나오잖아. 어? 어? 응? 그,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들어봅시다. 네네 들어봅시다. 여자친구랑 섹스를 했어요. 네. 한 다음에 여자친구 옆에 누워가지고 오빠 나랑 한 거 어땠어? 뭐 전 여자친구랑 한 거 어땠어? 그럼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느껴져요 본인은? 어 이거 완전 등급이다. 본인이 뭐 느껴봐. 어 대학교 등급이다. 아, 생각해봐. 그럼 딱 고개 딱 들리면서 이렇게 팔대기 하면서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영화. 이거 너 영화 너무 같다. 어, 이거는 이거 영화 너무. 아 어, 이거 이거 드립이야. 아 어, 이거 드립이야. 아 이거 드립으로 하면 드립으로 하면은 들켜. 어. 근데 그냥 들어줄 수 있어. 아 씨발 이 새끼 소설이구나 자작이구나 하는데 그냥 아 씨발 들어줄게 하나 해. 그렇지 그렇지. 모쏠 특 나오죠. 모쏠 한번 소설 한번 써. 이거 왜 왕창 맞아. 우리 이분님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아? 제가 물어본 거. 만약 여자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면 본인한테. 아 존나 막 열심히 섹스 막 존나 폭풍 섹스했어. 한나 옆에 앉았는데 아, 바로 한테 물어봐. 생 우리 운동이나 합시다 운동. 어. 생수 생수 생수 와 생수 열심히 마셨어. 네. 벌컥벌컥 쭉쭉 빨아 마셨어. 엄청 맛있죠. 물 막 팔팔 나와. 그렇죠. 예. 생수 많이 마셨어. 아 먹었는데 먹고 나왔어 이제. 오빠 생수 어땠어? 오빠 생수 어땠어? 나랑 한 거 어땠어? 나는 삼다수 당연히 좋다. 크래비가 좋아. 삼다수가 좋아. 아 좋았어 했어. 근데 오빠 에비앙도 해봤어? 물어보는 거 어때? 내가 다시 반문을? 아니 물어봤어. 여자가 나한테 생각. 물어봤어? 나랑 생수한 거 어땠어? 생수 맛이 어땠어? 아니면은 다른 생수는 또 어땠어? 다른 생수에 대해서는 전 전혀 언급을 안 하겠죠. 아니 물어보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 자체가 불쾌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아, 이상하죠. 이게 이거 자체가 그쵸.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는 할 질문의 의도가 뭐야? 이상하잖아. 왜 물어봐?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여자친구가 이상한 걸 아는 거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자친구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럼 뭐야 지금 뭐 얘기할 게 뻔해. 당연히 아 나 애비앙도 먹어봤는데 애비앙 존나 커. 씨발 두려워. 역시 알프스야. 알프스야. 아 생수 말고 코젤도 먹어봤는데 존나 시꺼먼 게 존나 좋아.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삼다수의 느낌 어떻겠어 씨발. 그렇죠 어? 한국산인데 250ml DMZ는 어떻겠냐고. 씨발 어? 기분 어떻게 그 군대 거잖아. 어, 군대 거. 기분이 어떻겠냐고. 아 근데 여기 댓글이 진짜 우문현답인 게 그래 왜 물어놓고 왜 짜증내냐고 그 말이죠. 그렇죠 말이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우리 LG 다니는 모 분께서 아니 본인이 물어본 거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건 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그 밑에 또 다르게 보면 여자가 솔직해서 준대. 나 이거 반대야. 아 그건 개소리. 아, 이거는 좀 그거고 또 봤던 그쵸 여기 또 LG분들이 약간 생각이 끼어있네. LG U+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체 왜 그런 대화를 하자고 하는지가 애초에 1도 이해가 안 가. 나랑 같은 생각이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LG전자 다니시는 분 나는 여자이긴 한데 여자분이 지나치게 솔직하긴 했지만 이게 팩트죠. 여자친구가 지나치게 솔직하긴 했지만 어쩌겠어 그건 이미 과거고 은근슬쩍 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 이 얘기한 이게, 거죠. 이게 포인트야. 그치 이게 LG전자 다니시는 LG 다니시는 분들이 여자의 생각? 깨어 계시네. 그치 여자의 입장에서 이 생각이 맞지. 그렇게 해주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걸 수도 있죠. 다양한 체유 아까 뭐였죠? 그렇죠 여기에 또 나와있네요. 우리 새로운 회사 피스오브 다니시는 아이디 피스오브님께서 다양한 체유를 해주고 직설적인 멘트를 해가며 하고 싶대잖아. 짜증을 승화시켜서 여친이 전 남친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쓰니에게 푹 빠지게 만들어 내 여자의 과거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 말 괜찮다. 이분 진짜 멋있었어. 내 여자의 과거는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내 기억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여자들도 그걸 원하더라. 야 이거 멘트가 나는 탄산수다. 와야 멘트 이게 살아 계시네. 넥스 라 시그레입니다. 진짜 야 이 멘트가 살아 있다. 내 여자친구는 내가 덮는 거다. 기억들을. 야. 네. 아니 근데 맞잖아요.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이 잘하는 거고 적게 해본 사람도 못 하는 거고. 많이 해본 사람도 배려 없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거는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 섹스는 맞는 사람이 있어. 확실히. 이거 같은 사람과 해도 날마다 다를 때도 있고 너무 미묘한 거라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또 끝이 없는데. 그렇죠. 씨발. 아무래도 옆에 정 PD 있잖아요. 네, 정 PD님께서 아, 열심히 듣고 계신데. 잘 잘라주겠죠? 어, 뭐. 늘... 자기도 진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봐요. 어, 뭐. 있어요?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 또, 나름. 유럽에서의 경험. 네, 네. 여성의 입장으로서. 네. 죽어도 목소리를. 여기 본인, 안에.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이 사건, 이 사연의 여자분. 남자분. 여성분. 여성분의 자, 먼저 입장. 질문한 여성분. 네. 먼저 어떤 마인드로 여성분. 물어봤을까요? 그냥 불만 있으니까 뭐. 그죠? 아, 맞아. 이게 맞... 대한 아니, 근데 좀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 아, 나는 이런 게 좋다. 이런 아니면은 이런 게 좋다고 말을 하면 좀 부끄러우면은 뭐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나 이런 뭐 어디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그 말을 선뜻 하기에는 아니 그런 아니 아, 이거 물어봅시다. 그 헤어질 생각 있는 걸 그것 때문에. 네? 헤어질 생각까지 있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이 방법이 지혜롭지는 않다는 거죠. 지혜롭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빡쳐서 그쵸?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뉘앙스를 알 수가 없어. 맞아. 나도 좀 하면서 갈아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100일밖에 안 되기도 했고 100일이면 한참 연애의 감정이 많이 타오를 때인데 어 불탈 때죠. 섹스를 이때만 항상 생수 머릿속에 섹스만 한가득 있을 때 생수 아 생수는 뭐든 씨발 머릿속에 그냥 넣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거는 약간 연애 전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남자분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아, 나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게 뭘 소개해? 또 소설 만들고 계신 중에 로딩이 조금 아, 먼저 얘기하세요. 해로에 또 올라왔어. 어, 아, 여기 머리에 지금 저항이 ADA 증후군 ADA 증후군이라고 저희 스나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근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PD께서 이야기하신 것대로 여자가 정말 뭔가 가슴에 화가 많다면 이야기 꺼낼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남자의 대처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 남자 물어보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과정은 둘째치고 어 과정은 서로 간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이야기를 질문을 했고 그것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 열었고 남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만 보면. 아니 근데 먼저 연거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봐.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물었어봐. 나 여자가 남친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이거야 여자가 국지도발 했어. 그럼 남자가 강경대응 할 필요는 없어. 어 그냥 대응을 그렇죠. 안 했어도 그러니까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불만이 있는 거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나 저도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남자의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라 마초의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좌판대요? 그렇게 저한테 아니 그 생각을 못할 것 같아 여자의 생각을. 아니 국지도발 했는데 강경대응 안 하고 어 이거는 대부분 남자면은 그 상황이면 절대 몰라. 그렇죠. 아, 얘가 불만 있어서 그러나 이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대부분 착각하잖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어,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건 느낄 수 있어. 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거는 느껴야 돼.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센스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건 느끼고 물어보면 안 되지. 어, 반문이 잘못됐다고. 어, 반문하면 뻔한 대답 나올 거 아니야. 얘기 안 하는 사람 나올까요? 이걸 질문하면은 이걸 역으로 질문 대답 안 할 거라고. 그럼 이건 어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전 여친이랑 비교해서 나랑 잠자리가 어떠냐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왜 궁금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때요? 아 왜 궁금해? 네, 이거는 적절한 저는 그 말을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왜? 여자친구가 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여자친구가 다시 전에, 왜? 근데 그게 왜 궁금해?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면 이제 여자친구가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겠죠. 어, 나는 애둘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직접적으로 때리진 못할 것 같고 근데 저 이 여자처럼 저 물어본 적 있어요. 누구에게? 전에 만났던 분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딴 사람이랑 했을 때 어땠냐고 그냥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그냥. 예, 이제 통칭 과거라고 합시다. 혐오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통칭 그냥 과거라고 합시다. 아, 과거. 어, 과거라고 합시다. 그렇죠. X. 어, 과거라고. 이게 그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제가 어떤 심리학 서적을 봤는데 남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되게 강하대요. 확인하는 거죠? 어. 그래서 뭔가 잘했는지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잘했어? 막 이라든지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나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여자친구하고 어떤 그런 생수나 어, 생활 스포츠를 열심히 하고 나서 꼭 그거를 확인하고 막 나오는 어땠어? 라든지 이런 걸로 교감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한대요. 남자들 자체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고. 알코올은 약간 알딸딸할 때 하면은 괜찮아요. 맞아요. 그때 섹스하면은 생수. 아니 섹스해. 씨발 그거 어차피 다 알아. 둔감해. 어 그 우리 그 녀석이 네. 그걸로 왜 그렇게 그 녀석이 알딸딸 해가지고 그 녀석도 얼얼해. 아 약간 둔감해요. 얼얼해가지고 쓰긴 쓰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잘 안 나와. 지속력이 오래가요. 존나 오래가. 진짜 듀라셀이 돼요. 최장 한 시간만 적은 적 있어. 와 힘들어. 듀라셀이 돼. 그러면 너 등 뿌려서 땀 줄줄 떨어. 잠깐만. 물 좀 마셔봐. 진짜라니까. 그래 생수. 진짜 이때 생수 필요해. 진짜 그때는 생수가 필요해. 탈수가 와요 그때는. 이그저스트라고 하죠. 이그저스트.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술 치사량에 닿으면은 아예 안 써. 인사불성이죠. 얘도 인사를 못해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있어요. 까꿍까꿍을 못해요. 그러니까 박혀있어요 그냥. 근데 여성분도 취해있으면은 여성분도 좀 아프게 아프게 해요. 저 깨문다고. 네? 네. 여튼 술은 적당히 알딸딸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때 네. 딱 하세요. 딱 불타오를 때. 네. 텐션 가장 좋을 때. 아,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섹스 동의서 쓰고 하셔야 되니까. 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저희 청년그룹분은 청취자분들의 늘 건전한 성생활을 응원하는. 네. 네, 편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전한. 건전한 성생활을. 콘돔 꼭 쓰시고. 그렇죠. 고무장갑은 네. 필참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했던 블라인드를 다시 잠깐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희망촌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뭐, 희망촌님께서 가져오시고, 이브랑 토르가 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왜냐면은 망촌님 잘 몰라요? 저 그래도, 네. 뭐? 잘 알아요. 열심히 시청각 교육도 많이 받고 시청각 교육은 인강도 많이 보고 띄어리? 네, 책도 많이 읽고 근데 뭐 서로 성생활하면서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니까 그죠 뭐, 그거는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둘만의 그걸 비밀을 잘 지켜주고 그렇죠 둘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은 뭐든 뭐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요 만족이니까요 네. 결국엔 자 우리 토르님과 이브가 열심히 떠들었던 그런 블라인드였는데 우리 토르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좋겠죠? 어떠셨나요? 이 블라인드 총평! 총평 남자 아마추어다 남자 아마추어다 네 그다음 우리 희망천님의 총평 나중에 얘기 많이 해야겠다 아 피드백 중요하다 평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니까 저는 이론은 또 빠삭하거든요 저도 총평을 하자면 저 2부가 총평을 하자면 교류 확실히 저도 희망천님 쪽에 한편 교류가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의 잘못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저도 여성분의 잘못보다는 남성분이 조금 더 아직 능숙하지 못한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저희 2부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야